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의 업적 토론회가 12일 이집트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집트 자유사회주의자당, 이집트 주체사상연구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정당 단체 인사들이 참가한 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 번영을 위하여 세계 자주화 위협의 승리를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